5월 28일 토요일.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 애통하게 하소서.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그 이웃의 모든 민족들이 그 잔을 마시고 취해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까지 함께 포위당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을 탄 사람을 미치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을 지키고 모든 민족들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구나.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장작더미 속에 놓은 난로 같게 하고 곡식 묶은 단 사이에 놓은 횃불 같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이웃 모든 나라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유다가 사는 곳을 가장 먼저 구원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영광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유다가 누릴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고 다윗의 백성은 하나님 같고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여호와의 천사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여러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려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마치 무깃도 곧장에 있는 하다드림몬에서 크게 슬피 울던 소리 같을 것이다. 온 땅의 각 집안이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나단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레위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며 시므이 집안이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며 모든 남은 백성들도 각각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보호받는 하나님 백성. 인간 역사의 절정에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먼저 하나님이 천지와 심령의 창조주이심을 소개합니다. 이는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의 삶과 영혼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날의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먼저 유다 족속을 돌보십니다. 그런 후 유다의 지도자들로 불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불사르시고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 유대인들을 구원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의 주권자이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더해질 때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온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땅 각 족속과 유대 여러 족속과 모든 남은 족속의 개개인이 각기 따로 애통합니다. 이처럼 은총을 간구하며 참으로 회개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구하고 진솔한 회개를 드리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다. 옛 어른들을 생각해보면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 예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가.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면 하루 한 끼 먹을 것도 없어 전전긍긍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좋아하며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당시 어른들의 어려웠던 현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가사다. 온통 근심 속에서 뒹굴던 어른들인데 딴 근심이 있으랴라니. 어떻게 그런 담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나는 이 찬양의 2절에서 그 힌트를 찾았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어른들은 그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있지도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보호하자, 눈을 들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탄원했을 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자 기쁨의 노래가 나온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훨씬 약해졌다.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더 큰 한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길 바란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찬수의 오늘을 견뎌라. 한절 묵상. 애통하며 회개하는 첫 번째 무리인 다윗의 집은 왕족과 귀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자 왕의 체면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한 회개의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누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기 위해 심판날에도 세상과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